왠지 할 수도 없어요. 한복판에 미사일을 쏴서니 아 이제 조심할 수 없겠죠. 한 번도 실패를 보고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대중 우리 한 대들이 못하니 우주에 맡겼다. 그 점피 어디에니